조선에서 제27차 전국인민소비품좋은시위가 개막되었습니다. 7일 평양의 중앙경공업제품경건관에서 있은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중앙과 지방의 인민소비품 생산단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각지 경공업공장들과 성중앙기관 산하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 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신발과 지은옷, 식료품 등 10만 여점의 인민소비품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여러 품평회들과 세기술 보급 등이 있게 됩니다.